이재용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월요일 아침 뉴스 이재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비례대표 셀프 공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를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쿠바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첫 방문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17도까지 올라가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셀프 공천한 데 대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 그리고 자식 취업 정탁 논란까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중 일부 당선권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그리고 정점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최상위 순번인 2번 셀프 공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김 대표의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77세예요. 내가 이 젊어지는 국회에 가서 쪼꼬리고 앉아서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지금 와서 내가 뭐 그걸 추구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어젯밤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종인 대표의 비례 후순위 조정 문제가 논의됐지만 김 대표는 2번이든 10번이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후순위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꼼수라고 반대하며 회의장을 먼저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민주 내부에선 김 대표가 친노 의원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해놓고 정작 자신은 꽃가마를 타려 한다고 격앙된 모습입니다. 당 외부에서는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예상했습니다. 더모와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입니다. 나머지 라인업들이 이념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더민주 지도부는 오늘 중앙위를 다시 열 예정이지만 김 대표의 반발로 비례대표 순번 결정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를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의원이 무소속 출마할 경우 이른바 친유연대 출연으로 20대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관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입니다. 너무 이게 사안이 커지니까 부담스러워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유 의원에 대한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공관위와 유 의원은 막판 인내심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유 의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유 의원은 지역구에 집거한 채 공관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레 공천자 대회와 다음 날 후보자 등록 등 남은 총선 일정으로 볼 때 오늘 오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 의원이 컷오프 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태풍의 눈이 될 전망입니다. 컷오프된 친유승민계 의원 6명과 이재호 의원을 비롯한 친이계가 연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친유 무소속 연대가 출연할 경우 총선 판도가 다여 다야구도로 재편되며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들에게 떠넘겨진 과제들이 쌓여만 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문제풀이의 수단인 정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역설에 빠진 청년들을 김광일 기자가 조명합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가전제품 공장에 다니는 23살 고광식 씨는 이번 총선에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습니다. 평일 하루 14시간, 주말엔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밤에도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를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바쁜데 쉬는 날도 거의 출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인 12.5%로 집계된 가운데 청년 현안들은 경제 문제뿐 아니라 주택, 교육 등 여러 사안에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41.5%로 전체 연령 평균의 10% 이상 못 미치는 등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한 실정. 그 결과 정치권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롯해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뒷순위로 미루기 일쑤였고 이에 실망한 청년들은 또다시 정치를 불신하며 무력감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럴 여유조차 없는 청년들에게 분노하라고만 강요하는 것은 이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라며 비판합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입니다. 내 코가 숙자니까 하루하루 생활이 힘겹고 어려운데 잊어버리고 그냥 바로 뛰쳐나가서 어떤 시위라든가 어떤 행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딜레마처럼 닥쳐있지 않나. 20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년 없는 정치와 정치 없는 청년이라는 악순환이 이번에는 깨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도착해 쿠바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첫 방문으로 양국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역사적인 행보로 평가됩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함으로써 미국과 쿠바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전용기 편으로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지난 1928년 켈빈 쿨리지 대통령 이후 88년 만에 처음이고 양국이 국교 재개를 선언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2박 3일 동안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하고 대중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쿠바의 반정부 인사들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일정은 오는 22일 미국 메이저리그와 쿠바 국가대표 간의 야구경기 관람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경기가 쿠바의 빗장을 여는 홈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와 문화 행사로 양국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해빙 무드가 조성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냉전을 종식하고 국교 정상화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벤트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쿠바의 인권 문제와 개방의 폭을 둘러싸고 양국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쿠바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반정부 인사들을 무더기 체포했고 미국의 대쿠바 군수 조치 해제는 공화당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첫 한미 고위급 제재 협의를 가집니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이 참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용석 전 의원에게 더 이상 용서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박원순 시장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기존의 1억 100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구 취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호 박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자 강 전 의원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날린 지 보름 만입니다. 박 시장 측은 강 전 의원이 지난 2012년 주신 씨의 공개 신체 검사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계속 의혹을 제기해 인격살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 전 의원이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복당 신청을 한 것은 박 시장에 대한 부당하고 야만적인 공격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천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책임지고 향후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 시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의원 측은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주신 씨에 대한 신체 감정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박 시장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법리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만큼 모두 배척돼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김효은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농수로에서 속옷만 입은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화성시 한 농촌에서 47살 김모 여인이 엎드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는 속옷 하의만 입고 있었으며 몸에는 멍자국과 긁힌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도 남서쪽의 작은 섬 가파도 풍력만으로 전력 자립을 이뤘는데 에너지를 전량 외국에서 사다 쓰는 우리 현실에서 미래의 에너지 자립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가 가파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모슬 포항에서 여객선으로 15분 거리인 가파도에 도착하자마자 방문객을 맞는 건 휘몰아치는 바람입니다. 가파도 주민 김동옥 씨입니다. 여기 속담에 정의월에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암수뿔이 쉴 정도로 바람이 분다 그래요. 주민과 관광객들을 괴롭히던 바람은 지금은 섬 전체 126개 가구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대의 풍력 발전기만으로 섬 전체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은 충분합니다. 가파도 발전소 이영석 소장입니다. 이게 전격이 250인데 지금 317. 현재는 너무 오버 출력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바람이 너무 좋아서. 또 섬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집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남은 전기는 섬 전역에 깔려있는 소규모 독립전력망, 즉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해 배터리로 충전됩니다. 바람이나 태양이 없을 때 꺼내 쓰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설이 확충되는 오는 6월부터는 풍력과 태양광만 갖고도 섬 전체 전력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에너지 자립섬 또는 탄소 없는 섬이 실제로 구현되는 겁니다. 제주도청 김미영 스마트 그리드 담당입니다. 가파도에서 이런 기술과 사례가 축적됨으로써 다른 우리나라의 한 62개 도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도는 가파도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제주도 전역을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올 초 실손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에 이어 다음 주부터 생명보험료도 최대 10% 오를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보험료가 몇 번이나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사들이 실적도 좋던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3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올해 또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실손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에 이어 이번엔 종신보험과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다음 주부터 또 오르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등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4월 보장성 보험 예정 이율을 0.25에서 0.5%포인트 낮출 예정입니다. 예정 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 운용에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합니다. 예정 이율이 낮아지게 되면 보험사 자산 운용 수익률이 나빠지게 된다는 의미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 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지면 보장성 보험료는 통상 5에서 10% 정도 올라갑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입니다. 불가피하게 시중 금리하고 맞추는 작업을 함으로써 보험료가 약간 다소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보험사 인상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입니다. 보험사들이 자구 노력 없이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리듬 체조 요정 손연재가 리스본 월드컵 대회 볼과 곤봉 결선에서 개인 최고 점수를 받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손연재는 종목별 결선 볼과 곤봉에서 각각 18.55점을 받았습니다. 후프에서도 18.5점을 기록하면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다음 간추린 소식을 장주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년 전 학대 끝에 숨진 4살 배기 의붓 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계부 38살 안모 씨가 어제 오후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아내인 한모 씨가 딸아이를 3차례 물고문에 숨지게 했고 이후 베란다에 시신을 이틀 동안 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51살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18일 밤 10시 37분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KDB 대우증권에 이어서 현대증권 인수전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현대증권 매각 입찰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LK투자파트너스로부터 컨소시엄 구성 제안을 받아 투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의 김현수가 안타 2개를 터뜨려 2할대 타율에 진입했습니다. 김현수는 템파베이와의 시범 경기에 6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3타수 2안타 2득점을 올리며 2할 타율에 진입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오는 2024년부터 모자라기 시작해 2060년에는 900만 명이 넘는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신흥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빨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페인 북동부의 고속도로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태운 관광버스가 전복돼 최소 14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알카에다 연계 테러 조직을 추적하던 인도네시아 육군 헬리콥터 한 대가 술라웨시 섬에서 추락해 탑승자 13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기저기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서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연일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안개와 미세먼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낮 동안에도 뿌연 연무나 방무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 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 공기는 꽤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지면서 포근한 봄 기운이 가득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16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대전, 광주 18도, 대구 17도의 분포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아서 날씨는 포근하겠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비교적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만 수요일인 모레 낮부터는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이번 한 주 전국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만 수요일에 동해안 쪽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재용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 신문 읽기입니다. 정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래 어제 그 비례대표 공천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게 신문들의 시선이 쏠렸죠? 네, 대부분 신문들의 톱뉴스입니다. 셀프 공천이라는 용어를 일제히 쓰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자신을 지명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부도난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왔다가 당규 개정으로 대표이사가 되더니 이제는 막후 실세를 자임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김종인 대표는 권력 행사를 자제할 뿐이 아니다. 이렇게 조국 교수가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7년 만에 최악이라면서요? 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32개 해외 투자은행과 경제분석기관에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2.9%로 지난해 3.1%보다 낮다는 것인데요. 이런 전망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7년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고 수출이 크게 줄고 있는 한국도 최악의 경우 1%까지 성장률이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괜찮은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더 낮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들이 많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중앙일보 일면의 기획기사인데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자녀를 둔 20대에서 40대 사이 직장 여성 3만 명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집계를 인용한 보도인데요. 어린이집은 종일 애를 봐주지만은 학교는 낮 12시에서 오후 1시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녁 6시나 7시쯤까지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렇게 그 저출산 대책에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이 빠져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지적하면서 학교가 아이를 오후 5시쯤까지는 돌볼 수 있도록 획기적인 예산과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가 구멍 뚫려서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에 문제가 있다. 네. 네, 그런 얘기고. 공기업에서 노동자가 제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나온다면서요? 네, 한겨레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내년에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그리고 5호선에서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쳐져서 서울지하철통합공사가 출범하는데요. 이때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돼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경영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라는데요. 노조가 추천하는 조합원이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제 동아 마라톤이 있었는데 귀화를 추진 중인 선수가 국내 마라톤 최고 기록을 냈어요. 네, 동아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케냐 출신의 에루페 선수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달리겠다는 뜻으로 오주한이라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고 네. 현재 우리나라로 귀화를 추진 중인 선수인데요. 어제 그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5분 13초로 우승을 해서 이 국내 대회 역대 최고 기록을 24초 앞당겼다고 합니다. 네. 지난 18일 청주공항에서 여객기들이 충돌할 뻔한 사고가 있었어요. 네. 조선일보가 사회면에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 12분쯤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청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에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와 충돌할 뻔 했는데요. 대한항공기가 가까스로 활주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충돌을 피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기가 내려앉아서 직진하는 그 활주로에 중국 여객기가 오른쪽에서 직각으로 머리를 들이민 형국이었는데요. 네. 불과 1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충돌을 피했다고 합니다. 중국 여객기가 관제탑의 지시를 무시했거나 잘못 이해해서 이런 아찔한 순간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한항공기에는 제주에서 단체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고등학교 1학년 100명가량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병희 기자와 함께 조간의 주요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정재훈, 곽인숙, 박지환, 기술 최동철, 진행의 이재웅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어지겠습니다. CBS